6.15 민족공동 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 패당의 반통일적 범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 해내외 온 교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6돌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어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떨쳐 나서고 있다. 오늘의 장엄한 통일대행진에 앞장에서 교례의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추동해 나갈 드높은 교례에 넘쳐있는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 북남 해외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6.15 민족공동 행사를 개성에서 송대에 개최할 때 대하여 합의하고 내외에 발표하였다. 원안설인 분계선을 지척에 두고 있는 개성에서 6.15 민족공동 행사를 개최할 때 대한 합의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 찬동을 받았으며 6.15 민족공동위원회 북남 해외측위원회는 그 성사를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박근혜 패당은 온 교례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되어 온 올해 6.15 민족공동 행사를 끝끝내 가로막는 반통일적 망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6.15 민족공동위원회 북남 해외위원장 회의 자체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겨온 박근혜 패당은 6.15 남측위원회 대표들의 회의 참가를 불허한 데 이어 그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터무니없이 범죄시하면서 매 사람에게 벌금까지 부과시켰다. 지역 괴뢰 패당은 개성에서의 6.15 민족공동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요구한 6.15 남측위원회 대표단의 방북 신청마저 불허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북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총체적으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궤변까지 제쳐댔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6.15 민족공동 행사를 가로막아 나선 박근혜 패당의 책동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교리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얼마 전에 있은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속회의에서는 온 교례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도의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지금 이를 지지 찬동하는 민족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6.15 남측위원회 대표단의 방북기를 차단하고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은 박근혜 패당의 조사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교리의 절절한 통일 염원과 지향을 난폭하게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이며 북남 합의들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다. 박근혜 패당의 이러한 책동에는 민족공동행사를 통해 최악의 대결 상태에 놓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 나가려는 교리의 통일 의지에 겁을 먹고 친미 4대와 동족 대결로 얼룩진 저들의 가련한 처사를 합리화해보려는 비열한 목적이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잡아가두고 무참히 조용하던 치떨리는 유신파쇼독재 시기를 방불케 하는 반통일 광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있으며 동족과의 접촉과 내왕을 무작정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패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부르짖어대고 있는 데 대해 지금 온 교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놓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 패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북과 남 해외 우리 교례가 이룩해놓은 6.15의 소중한 결실들을 깡그리 짓밟고 동족 대결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패당에 대한 민족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박근혜 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지금과 같은 대결적 망동이 계속될수록 멸망의 운명을 재촉하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해내외 각계각층 단체들과 굳게 연대 연합하여 반통일 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 제2의 6.15 통일시대를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다. 주최 배고 2016년 6월 16일 평양.